봤을 때 운명처럼 느낀 건 사랑일 거야. 그럴 거야. 돌아서는 널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내 마음도 사랑일 거야. 저 바람처럼 다시 내게 오는 그날이 오면 너를 사랑할 거야, 사랑할 거야. 내게 말해봐, 날 좋아한다. 그 말, 그 말, 나 잊을 수 없는 걸 다시 말해봐. 날 사랑한다. 그 말, 그 말, 내 귓가에 좋아한다. 그 말, 그 말, 나 힘.